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. 시간은 조금씩 우릴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.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. 누구도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멈추고 싶던 순간들, 행복한 기억,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. 이젠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,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.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